안녕 청춘, 21세기 대학뉴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 기자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제 옆에 새로운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1학번 그랩승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기자학교를 통해서 21세기 대학뉴스를 좀 더 알게 되었고 오늘 팟캐스트에서 게스트를 맡게 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랩승기 씨.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14학번 다니고 있는 모름입니다. 모름 씨. 아, 그 이름들이 특이한데 좀 별명 짓게 된 얘기 좀 해줄래요? 그랩승기 씨. 이승기 씨를 많이 닮았어요, 얼굴이. 팟캐스트라서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웃는 모습이 굉장히 그 이승기 씨랑 많이 닮았는데 그랩은 뭐예요? 앞에 붙은. 아, 그랩은 이제 녹음 전에 이제 회의를 잠깐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찜질방에서 합숙이 네. 아니라 합숙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편집장님 분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니 그게 너무 웃어도 돼요. 아니, 얼굴이 막 좀 빨개지고 있는데 말해도 될까 해서 뭐든 말해도 돼요. 여기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편집장님 분에게 같이 자다 본 일이 있었나 봐요. 그쵸? 그쵸, 말 그대로 그랩 당하셨죠. 네, 제 이름이 오늘 모름인 거는 오늘 원래 제가 이 자리에 올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다른 친구가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저희 학교에서 하는 일로 서울을 왔다가 급하게 제의를 받고 오게 돼서 아무것도 몰랐죠. 네, 그래서 저도 모름 쓰고 여러분도 절 모를 것 같아서 급히 지었습니다. 모름이라고. 네, 이번에 저희가 또 21세기 대학뉴스에서 기자학교를 세 번째 진행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충남 지역에서 기자학교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승기 씨는 왔었고 네. 그때도 참여를 그쵸. 그때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은 팟캐스트 녹음도 그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좀 주제를 잡아서 이번에 기자학교 참가를 했던 승기 씨하고 기자학교를 참가를 하고 싶었지만 참가를 못했던 모름 씨하고 같이 첫 녹음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하고 최근에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 승기 씨는 지금 사학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문과학부로 내년에 사학과 선택을 할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요즘에 뭐 주변 친구들이나 봤을 때 오늘도 어제도 찜질방에서 잠깐 회의하게 됐는데 보니까 엄청 두꺼운 역사책 갖고서 와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근데 저희 학교는 학부제여서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따로 역사 공부는 따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조금 하하 그렇군요. 우름 씨도 어쨌든 특수교육과죠? 특교과. 네, 그렇죠. 저 사범대 다니고 4대. 있어요. 그러면 사범대면 역사 인식이 뛰어나야 되죠? 근데 아, 그 사범대 안에 역사교육과 친구들은 좀 관심도 있고 그렇게 지내는데 사실 사범대에서 역사는 그냥 좀 약간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쳐야지만 저희가 임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합격해야지만. 그래서 항상 선배들이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뭐 3학년 2학기나 아니면 그전 여름방학에 뭐 누구누구 인강을 며칠만 밤새서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통과한다, 뭐 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역사 얘기가 오가는 게 거의 그런 종류가 다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수업이나 이런 것도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수업은 많이 신청이 안 되고, 시험하고 무조건 시험 위주로 가는 거라서 사실 고등학교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람들이 수능 위한 거랑 뭐 임용 위한 거랑. 그러니까 역사라는 공부 자체를 우리는 사실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특히 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더뭐 예를 들면 이과생들은 거의 접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역사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시험 위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입시 제도에서도 더 그게 나타나고. 이번에 작년에 수능을 본 거죠? 승기 씨는? 저는 네, 작년에 수능을 그죠? 봤죠. 네. 어땠어요? 다른 과목은 그래도 망쳤는데 제가 역사 네, 사회탐구 과목에서 역사 부분에서는 다 1등급 맞게 됐습니다. 어떤 걸 선택했어요?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과목이요. 승기 씨가 되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름 씨도 역사 공부 꽤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엄청 잘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아까 김 기자 씨가 말한 김 대로 기자 씨. 제가 그 이과생이어서 아, 맞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배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입학할 때부터 이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간 친구들은 뭐 1학년 때 잠시 역사 시간에도 막 수학 문제 풀거나 맞아, 맞아. 아니면 맞아. 네, 졸거나. 그래서 생각보다 역사 공부를 대학에 와서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에 와서 인문대생들은 대학에 와서 더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모름 씨는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읽게 되고. 요새 막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역사 뭐 관련해서 뉴스나 이런 것들도. 그쵸. 저는 좀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저희 학교가 그 현재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신 그분이 나온 학교예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근데 생각보다 그 전교조 출신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역사 선생님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특히 저는 국어 선생님이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보면 역사에 대해서 뭐 국사나 근현대사 과목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린 어쨌든 입시 위주 공부를 하고 있고 점수를 잘 맞추기 위한 공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도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역사 공부를 이렇게 점수를 맞추기 위한 공부로만 가르친다는 것 자체에 좀 선생님들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역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알아야 하고, 그걸 사실은 그걸 중심으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때 그냥 그 사건 자체를 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새도 없이 그냥 그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그냥 암기를 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재미가 없죠, 역사가. 근데 그거를 되게 안타까워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정말 흐름 중심으로 알아야 하고 또 하나 하셨던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어쨌든 배우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아니면 사회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스쳐 지나가듯 한 게 있었는데 저는 되게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았죠 그런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받고 대학을 왔는데 전 역사학과는 아닌 국문과로 진학을 했는데 어쨌든 문학이니까 역사도 담기거든요 문학 안에는 그 시대의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니까 그 시대를 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고 그 이야기에는 뭐 시시콜콜한 것도 담길 테지만 그 시대의 뭐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역사인 거고 근데 생각보다 대학에서는 그 중심으로 공부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교 때보단 좀 더 심화 풍부되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또 문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거를 말 그대로 써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워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토론하는 시간도 사실 엄청 적고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이 아니고 많이 아쉬웠죠 아쉽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러고 나서 한 시간이 지금 4, 5년이 흐른 건데 그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국정교과서 논란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 연도에 들어서서 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황우여 같은 분들이 네.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더 막 가세를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곡된 내용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또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게 그걸 국가가 지정을 해서 그래서 충격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승기 씨가 네. 좀 알지 않아요? 알아야 될 텐데 그쵸 아무래도 그 이제 재작년인가? 네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 교학사 교과서 안에 내용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건국 대통령으로 좀 찬양하듯이 또 그 업적들을 좀 과장하듯이 서술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나섰었는데 아무래도 역사를 이제 뉴라이트 쪽으로 바라보는 세력들이 아무래도 쓴 교과서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거 보니까 뭐지? 네, 페이스북에 나왔었죠 많이 네 어디서 초대를 한 거죠? 그게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도 주최한 측은 잘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수단체의 집회였다고만 그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거기서 어린이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네. 이 노래에다가 개사를 했죠 그래서 그걸 부르겠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 그런 거 아니었나요? 5.16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반공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반공 태세 갖춰서 갖춰야 된다 뭐 물리치자 그때 4세의 어린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어떤 그 어린이들 어떤 생각으로 그런 개사된 가사를 외웠을지 정말 충격적인 저는 그거 그 영상을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네. 그 영상의 이미지가 어땠냐면 마치 제가 이 국정교과서 논란 관련해서 검색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글을 좀 봤는데 국정교과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을 찬양하는 좌파 교과서다. 이전에 이제 교과서들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려가 된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정확히 말하면 광복 70년이라고 해서 뭐 크게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어린 친구들을 초대해서 합창을 하게 만든 것 같은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독재? 그래서 세뇌를 많이 받아서 막 어린애들이 막 그렇게 막 마치 방언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뇌 당한 대로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저는 그려지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맞아요. 엄청 꼬맹이 큰 애들이라고 해봐야 초등학교 뭐 5,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 뭐 한 2, 30명 모아다가 방공태세를 갖춰야 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내용으로 개사를 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세뇌화가 아닌가 획일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너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들 자체가. 왜냐면 뭐 어떤 계기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모름 씨가 말했듯이 그런 가사를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그 공간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그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불미스러운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같은 사건들도 아무래도 아이들만 너무 이렇게 상처받고 다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역사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저도 그랬고 사실은 대학생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갖고 있나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나 사회적으로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화도 나고 답답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전국 20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나 봐요. 근데 뭐 자의적으로 얘네들이 한 거긴 하지만 대학생의 역사인식 점수는 C+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높게 줬네요. 그러게 높게 줬네요. 한국전쟁이 발생한 원인 해가지고 북한의 침공이다가 88% 그리고 미국의 침공이다 2.8% 중국의 침공이다 1.8% 이렇게도 나왔고 잘 모르겠다가 6.4% 근데 이거는 뭐 북한의 침공이다 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북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여기서 저는 더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 그 도표 위에 남한의 침공도 있어요. 사실은 선택지에. 근데 1%나 있어요. 한국전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남한의 침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대한 건데 오답률이 39.2%나 돼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연도 이런 거 물어볼 때 잘 대답 못했던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거의 이제 진짜 막 암기 왕 이런 애들 아니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험만 치고 나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까먹으니까. 그냥 맞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나면 완전 백지 상태 또 되잖아요. 뭐 아무튼 오답률이 참 많다. 대학생 구체적인 역사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역사를 좀 제대로 공부하면 진짜 재밌잖아요. 그죠? 해봐서 알죠 다들. 그쵸. 맞아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되게 선생님이 정말 숫자놀이 하듯이 가르쳐 주는 그런 역사 공부만 말고 은근히 대학생들끼리 그 사실 역사라는 게 뭔가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암기를 바탕으로 해야지 뭐든지 자기 의견도 좀 말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긴 역사를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그냥 그죠. 거기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자기 얘기를 자유롭게 하고 사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런 좋은 올바른 관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 저는 그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이었던 게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6%나 나왔다는 게 그게 요새 대학생들 인식을 가장 대표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중에서도 그 반대층 입장의 논리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설문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학생들이 응답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대측 논리를 좀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반대측 입장의 논리도 어떤 국정교과서의 정말 정확한 문제,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입장을 지키면서 교육의 획일화가 문제다라고 약간 비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국정교과서 논란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주목할 만한 의견이지만 그런 논리 자체는 또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 제가 또 블로그에서 본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의 말을 존 듀이. 인용해서 학교 교육이 승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승계는 교육의 획일화와 연결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시도는 뒤이가 말하는 승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교과서라는 상징성은 일종의 권위가 된다. 이러한 권위는 책을 배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게끔 강요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매우 편협하게 만든다. 뒤이가 말한 재구성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반대하는 이유 자체는 참 별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획일화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국가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정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권위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걸 우려하는 건데 사실은 국정교과서 아니더라도 지금 검정교과서라고 해도 우리는 비판적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무엇을 반대하느냐를 그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그쵸. 그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단 사실상 우리 요새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많이 기사에도 나오고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페이스북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가 명백해요. 근데 반대측 입장에서는 내용을 건드리질 않더라고요. 그냥 국정교과서를 한다는 그 제도 자체가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그참존 듀이가 저희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 많이 등장하죠. 교육학에서. 사람인데 네. 아, 그런 네, 교육학을 또 여기에 갖다 붙일지 상상을 못했네요. 교육학도 할 말이 참 많죠. 네. 좀 여담 하나 하면 저도 또 학교 다닐 때 학교 한 2년밖에 안 다녔는데 많이 했어요. 교육학 수업도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한 시간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뭔가 그나 지금 기억은 많이 다안 나는데 정말 뭔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는 느낌이야. 아, 교육이란 이런 것이고 정말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한 대로 교육을 한다면 정말 인재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나올 맞아요.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일단은 너무 현실하고 이제 거리가 먼 것들이 많고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조차 그거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니까 네. 그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약간 딜레마 아니면 맞아요. 좀 멀리 가면 비판 의식까지도 좀 생기더라고요. 수업 시간 와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준 네. 뒤 그리고 왜 나는 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하나는 뭐냐면 특히 역사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그리고 역사 교육에 더 넓게 보면 역사 교육 공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꼭 굳이 미국의 교육학자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교육학 안에서도 사실은 서양 쪽 네.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쵸. 그걸 마치 기준으로 삼고 그것도 맞아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저도 이게 약간 관련이 있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역사라는 게 제가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배우면서도 그 안에 교육사와 교육 철학이라는 과목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배워요 네. 거길 보면 이제 교육사 시간에는 진짜 거의 서양의 역사와 교육 철학도 뭔가 서양의 철학을 위주로 하는데 물론 먼저 발달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정말 아까 말했듯이 맹목적으로 조금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 조금 더 권위 있는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그 네,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지금 교육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점에서 회기라만 걸고 그거를 반대한다고 넘어지는 것은 약간 정말 그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승기 씨. 웃지만 말고 웃는 건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아 더워가지고 지금. 내년에 사학과 선택하면 네.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쵸. 기대가 되나요? 아 근데 현재 교육과정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과연 이런 뭐 이런 성향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가끔 들기도 해요. 이런 역사를 공부해서 내가 과연 이런 역사의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비판적으로 일단 수용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관점이 중요하죠, 역시. 네, 역사는 관점이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뭐가 그렇죠. 있죠? 뭐가 있죠, 승기 씨? 뭐,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 네.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랬나요? 아니, 그거는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역사의 두 관점을 실증주의하고 객관주의 나뉘는 것 같아요. 실증주의하고 객관주의? 네. 되게 전문적인 용어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저 이거는 뭐 역사를 하게 되면 아실 텐데. 너네들은 모르지? 이제 실증주의 같은 거는 역사가의 해석, 주관이 조금 개입된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고요. 객관주의는 이제 역사가의 해석이 좀 객관적이고 좀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을 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의문스러웠던 게 역사가의 주관이라는 것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되게 의문스러워. 예를 객관적인 사실로 서술한다고 했을 때 사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뉘앙스가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민 봉기라고 했을 때 농민들이 이런 뭔가 억압과 수탈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뭐 스스로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서술하는 것과 네. 내가 관리와 왕의 입장에서 아 내가 왕 뭐 30몇 해째 어느 지역의 농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지럽혔다 라고 저는 되게 그 주어의 선택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말에 되게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사실 우리는 후자 쪽인 것을 많이 배우잖아요. 뭐 네. 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만 그쵸? 하니까 네. 막 더 좋은 종이에다 쓰고 이랬을 테니까 그쵸? 더 오래 남아있고 그럼 우리가 후대 자손들이 보게 되는 건 어쨌든 보존된 기록들을 네. 볼 거고 또 얼마나 그 인간의 역사 중에서 많이들 뭐 불태워지기도 하고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 네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역사관 두 가지는 뭐였냐면 식민사관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이제 얘기가 네. 되는 건데 식민사관 하나하고 민중사관 민족사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문학이든 역사든 간에 사실은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자학교 때 얘기했지만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편에 서서 그것들을 보고 듣고 전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관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역사 쪽에서 이야기하면 식민사관이 있죠. 네. 그쵸. 일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근대화가 됐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옛날 한창 시끄러웠을 때 그 문창극 전 후보자의 발언이 맞아요. 생각이 작년, 나네요. 2014년도 네. 일제 식민 그러니까 일제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를 그런 힘들고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고 더 좋은 시대로 가게 하는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석할까 생각보다 그런 식민사관이 엄청 팽배해요. 사회에 되게 정말 많죠. 네 생각보다 그거랑 또 이어지는 게 이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 때 경제건설 경제발전이 된 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정말 노동자들이 피 흘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일군 거지만 네. 그걸 이제 거기서 받은 뭐 뭐라 그럴까 노동 착취나 인권유리 등을 덮으면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건설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기 때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전후 이후에 80년대까지 독재 시절 그 유신 독재 시절엔 특히나 더 그런 걸 중점적으로 역사 교육을 시켰던 것 같고 학생들한테 네 그쵸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시절의 군사 독재가 마치 그런 경제 발전과 필연적인 관계였던 것처럼 그쵸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더 그쵸 대구 지역은 아주 네 그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이 되게 확고하세요. 그 1인 시위 할 때 뭐 아, 네. 무슨 일 있었다고 제가 이제 그 뭐 아베의 그런 망언에 관련된 담화에 대한 네. 1인 시위를 하려고 이제 지하철에 그 큰 판넬을 들고 탔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그런데 약간 그런 것들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주목을 엄청 받는데 제 옆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앉으시더니 네. 아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지워버린 것 같은데 기억에서 요새 막 친일 일본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좌빨들이 더 문제다 하면서 저를 되게 유심히 보시더니 좌빨 XX들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옆에서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살짝 두렵기도 했지만 사실 예전에 그보다 더 전에 1인 시위 했을 때도 그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 생각이 되게 바뀌기가 쉽지 않구나. 그쵸. 한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그 시기를 젊은 시기를 보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된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삶을 또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어쨌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은 또 여기에 우리가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모름씨 얘기를 좀 들으니까 그 무서운 대구 지역에서 혼자서 지하철 안에서 1인 시위를 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지금 방금 또 올라온 기사가 있는데 지금 옆에서 숨소리가 굉장히 큰 편집장님이 쓰신 기사에 녹음하고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숨소리가 아주 아이고 제목이 그거예요. 위안부는 돈 벌고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 기초 닦아 하면서 고려대 교수 무려 고려대 교수가 친일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임 중인 정완기 교수는 지난 15일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 중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 일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삭스를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남은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또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아베 담화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한국인, 당신들은 누구인가? 라는 칼럼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족고대. 민족고대라고 하는데. 네, 그런, 충격적이네요, 혹시. 진짜. 정말. 자주연세 맞나요, 승기 통일연세죠? 연세는 씨는? 통일연세죠. 그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름은 참잘 갖다 붙였어요, 네. 다들. 어제 고연전, 연고전이 끝났죠? 그쵸, 네. 네. 참. 그 제가 잠깐 저도 들을 일이 있어서 잠깐 봤었는데. 그 연세대 총학생회장인가 어쨌든 고대 총학생회장인가 하는 발언을 들었었는데 사학의 양대 산맥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중심축이 되었고 이끌어왔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굉장히 힘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졌었는데 서울대에서 그 문창극이 그런 식으로 강연을 한 거에 이어서 고려대에서도 지지 않고 이런 교수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근데 그래도 고려대 학생들은 인식이 그래도 꽤 좋은 편인가 봐요. 그 사실 이 기사를 통년생 이 기사를 고려대 학생이 그 페이스북에 고려대학교 대나무 숲 거기에 네네. 네, 이 교수님 내용을 올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된거 보면 그래도 아직 완전히 네. 그쵸. 뭐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런 친구들하고 더 우리는 좀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친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 팟캐스트 같이 녹음. 그래서 제가 그 모름 씨가 얘기한 거 잠깐 읽어드리면 익명의 고려대학생이 대나무 숲에 글을 게시했는데 2학기 정완기 교수님의 경제학 개론 수업에서 식민사관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신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또 야스쿠니 신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서 왜 이러한 사상을 가진 교수가 민족고대에서 교편을 잡고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글을 좀 올린 게 있네요. 그쵸,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다행인 거죠? 네. 사실 저 예전에 만난 사학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었어요. 누나는 그 자기는 옛날에 일본이 대만을 식민 지배할 때도 있었지 않나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때의 식민 지배는 평등한 관계였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사람들이 그게 일본에게 우리만큼 큰 피해를 입진 않고 나름 일본이 이끄는 그 정치 방향에 동조를 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상황의 식민지배 관계라면 그렇게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관계라면 괜찮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와, 이 사학과 친구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게 더 위험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핏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막 다양한 가치, 다양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걸 마치 하나의 사관처럼 여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무런 논리적인 사실은 평등이라는 말과 식민이란 말이 공존할 수 없는 말인데 그쵸.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승기 씨 뭐 막 할 말이 막 떠오르나 봐요 지금. 그분이 사학과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아니 어떻게 역사를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네 조금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과연 역사를 배워서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쓸 데가 없어서 사학과를 쓴 건지 그쵸, 네 그럴 수도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대학 그럴 수도 있다고 자체가 생각합니다. 점수에 맞춰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양성에 대한 주제에 사실은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양 과목에서는 그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과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여성주의나 페미니즘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동성애나 이런 네. 것들 성소수자 문제 특히 그런 게 이제 많이 유행처럼 번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많은 분야에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또 하나 다양성에 있어서 좀 경계를 해야겠다 그리고 좀 자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마치 정말 너와 나는 다르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가 그렇게 그래 생각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내가 너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거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틀린 거를 맞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무관심해지는 게 아닌가 네. 귀찮고 힘들고 괜히 사실은 속으론 알고 있는데 아, 이게 맞고 이게 저게 틀리고 이건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과정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그냥 다양성이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최근에 좀 생기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역사 또한 뭐 사실은 사학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도 주변에 저도 있는데 분명하게 잘못된 건 또 명확하게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로잡기까지는 우리들이 힘이 없다라고 그냥 좀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긴 어렵고 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게 뭔가 지성인으로서 우리가 대학에 와서 뭔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까지 약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방금 말하신 맞아요. 대로. 맞아요. 중립적인 네. 거 좋아하는. 뭐 제 입장도 있으면 제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다 해서 그 입장도 들어보면은 옳다고 생각이 돼요, 가끔은.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제 주장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더 혼란스러워지죠. 네. 뭐가 옳은 건지 아니면 뭐가 정말 잘못된 건지. 그래서 진짜 자기 주장을 남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옳다는 것을 더 퍼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승기 씨 기자 학교 갔다 오더니 많이 변했어. 저는 약간 그 승기 씨 말대로 그렇게 옳은 것을 말해주고 퍼뜨릴 수 있는 거에 그런 것들이 요새 대학생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이런 공동체적인 문화가 자꾸 사라지는 거. 자꾸 개인화되고 점점 소수로 되고 네, 같은 과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런 문화가 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한 말 중에 설사 친구가 약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친구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또 매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친구의 삶에 대한 과도한 터치고 맞아. 근데 그거는 크게 보면 너무 개인화된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면 좋겠다 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더욱더 여러 명이 그 친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이끌고 가려고 할 텐데 요새 대학에는 그런 공동체적인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맞아요. 제 친구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1학년인데도 뭐 벌써부터 취업 신경 쓰고 학점 관리하면서 막 다른 학생들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친구들 위해서 좀 깔아두는 편인데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 보면 좀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네,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냐면 한국사 국정교과서 내용 자체도 문제가 크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나 무리하게 고수하면서 국정교과서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또 봤을 때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최근에 뭐 김무성 새누리당 그쵸. 대표나 아니면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뿌리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역할들을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그리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역사를 근현대사만 쭉 보더라도 분단 이후에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발언들만 봐도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교과서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랄 그 우리들의 후손? 후손이라면 후손 아니면 어쨌든 어린 친구들의 네. 머리까지 머릿속까지 장악하려는 이런 기득권 세력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측 입장에서 그 민주주의의 뭐 위기를 얘기하면서 네.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 교육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대측 논리도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많은 학생들과 뭐 학부모라든지 어쨌든 그 이런 문제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승기 씨가 공유해준 내용 중에 교육감 전라북도 교육감 뭐 제주도 교육감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한 여섯 일곱 분이 성명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 내용에서도 앞서서 제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 이 주장 자체는 옳은 이야기지만 그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명서에서 언급했을 때 그걸 봤을 때는 좀 비껴가 있지 않나 내용 자체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이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까지 온 게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 문제의 본질은 네, 김 기자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네.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득권층인데 네. 과연 그 만든 국정교과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좀 교과서가 교과서답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또 제가 이 기사를 하나 따온 게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서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네.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했던 기사인데요. 네. 오히려 이게 바뀌었으면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자고 했으면 그러면 뭐 저희가 반대할 만한 그런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국정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국가가 정말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교육이라고 한했을 때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새싹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역사,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정화를 이야기를 했다면 승기 씨 말대로 그쵸. 좋은 의견인데요. 역시 20살은 좀 생각이 다른데? 새로운. 되게 새로운 발상. 되게 본질을 짚으면서 또 신선한. 정말 신선하네요. 저는 되게 약간 사범대생으로서 네. 생각이 많이 드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광복 70년? 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그것도 이제 친일파의 뿌리를 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네. 그런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김 기자 씨가 말한 것처럼 그 교과서로 우리 후손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 진짜 광복 한 170년 되는 해에도 여전히 그런 이런 논란이 일고 네. 여전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는 세상이지 않을까. 우리가 광복 70년이 오기 전까지 그런 친일파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새삼 다시 느껴지는 네 해결은 오. 역시 한 가지밖에 없네요.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모르지 않는데 좋네요. 네. 우리가 잘하면 되겠죠?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녹음이 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늘 급작스럽게 또 섭외가 되신 두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얘기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스무 살의 그 어떤 신선함? 패기를 네. 좀 본 것 네. 같고 이름은 모름시지만 절대 모르지 않는 정말 문제의 본질과 잘 짚어내는 그래서 관점 이야기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른 역사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모름 씨가 이야기했듯이 친일파 청산 네. 꼭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 21세기 대항수도 언론의 역할로 올바른 관점에서 또 우리 특히나 대학생 청년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 원하는 입장들을 더 많이 기사에 담고 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 게스트분들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친구들, 더 많은 학생들이 저희 21세기 대항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고요. 정말 또 저는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2회도 녹음도 하고. 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참여한 게스트 분들 소감 좀 들어볼게요. 우리 누구부터 할까? 아, 지금 양쪽에서 둘 다 양쪽 서로를 가리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승기 씨가 했으니까 모름 씨가 네.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소개하면 저는 대구에서 사범대 다니고 있는 모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팟캐스트를 해보는 게 좀 되게 로망이기도 했고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깊이 있고 보통의 대학생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진행하게 돼서 되게 네,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긴장이 많이 됐는데 끝나가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또 보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또 해요. 저는 팟캐스트가 맨 처음에 이제 팟캐스트 녹음 제의를 받았을 때 네. 너무 좋았죠. 아, 기쁘고 뭐,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뭐 팟캐스트 녹음 제의 받았을 때는 팟캐스트가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팟캐스트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부터 뭐 팟캐스트를 조금 청취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21세기 대학 뉴스도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고생하셨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